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이 시대 착오적인 사드 배치 책동을 규탄해서 최근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, 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, 제1본조선청년동맹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